좀 달새 석양 늘어져 갈매기 울고 등수 버들 가슴이 늘어진대 설마 설마 설설마 제일 전하 이니가 내 사랑이지 신고 수없이 못하러 또 내지대완 또한 거짓말 중간에 사랑이 누구나